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발한 계산법이니까. 너 어디 아프냐? 45 빼기 23이 왜 45야? 형이 입에서 밥알을 튀기며 막 웃어댔다.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했다. 잘 들어봐. 바구니에 45랑 23이 들어있었어. 그런데 23을 빼버렸어. 그럼 바구니에 뭐만 남아? 형이 얼떨떨한 얼굴로 대답했다. 45. 거봐, 내 말이 맞지? 내가 큰 소리 치자 형이 억울한 듯 따졌다. 말도 안 돼. 그럼 14 빼기 4는 14냐? 당연하지. 형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탁타 치며 물었다. 어휴, 그럼 35 더하기 12는 뭐냐?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. 3512. 순 엉터리.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. 형이 또 치사하게 공부를 덜먹였지만 나는 흥분하지 않고 의젓하게 대꾸했다. 이건 수수께끼야.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답게 재밌게 풀어야지. 형처럼 따분하게 풀면 안 된다고. 내 말에 엄마 아빠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. 내 말이 영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다. 나는 혀를 쏙 내밀며 형을 약올린 다음 방으로 들어왔다. 그리고 코코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. 코코야, 두 번째 수수께끼 답은 45야. 알았지?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.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